서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강연회, 독보회, 사진 및 도서전시회,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한편 나이지리아 나사라와주 종합대학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전달 모임이 최근 진행되었습니다.